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릴까요? 1번. 아니요. 그냥 주세요. 2번. 아니요. 설탕이 없어요. 3번. 아니요. 커피로 주세요. 4번. 아니요. 한 잔만 마실 거예요.